AM 900kHz, FM 95.9MHz, MBC 라디오입니다. HLKV. 혼자 먹고, 혼자 마시고, 혼자 떠나고, 혼라이프에 빠져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. 혼라이프 SUV 베뉴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.